is our kingdom. 이마마대는 흐름 색깔과 let it go. 나나매는 시대고 성급 보이 call. 가슴 이따 캔슬 너와 또 kick it. 거미싸인 연습 거의 때마다 하기 심해. 호겔렐루 BMP we make the kingdom. 사가시 못하면 오이 못하면 때 내가 이 내가 이 꿈에 다 paradigm. 다른 뭔가마 다시 나는 paradigm. 스윗해키 너의 make your heart. 오카이시텐 다 give it up. 수학도 아껴 나 밑에 your life woo.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강화게로 it's time to show my world. Get on get on get on get on get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reams come true 따라 시오 고프 I never give up. I can't make it right. Kingdom has come. 손 아깝게 다 flame. Gotta be a master. It's a monster. Don't make I make my E. Don't stop. Freedom is mine. 다이어 오니 사에 My way. 더욱더 한 두 살 홀랐기 때문에 나 지우고 아주 와이타이 나라 Kingdom has come 온몸이 타이 울음으로 no crown That's right 믿고 다시 다워보는 야채하는 보스온에 이만 쓰고 say no 지라이와 is brand new 오래 다친 옷들을 지그를 갈때 구태운 측하면 고리도 후리하네 가기 땐 다 give it up 건축 사랑단어 got your life Yeah yeah yeah yeah yeah 같이 아가네 it's time My world. Get on, get on, get on, get on, get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Dreams come true, let the kingdom go. I never give up. You don't let it come and fight. Kingdom has come. 손 아깝게 다 flame. Gotta be a master, it's a monster. Don't make I make my E. Don't stop, freedom is mine. 다 이어 오니 사에 My way. 더욱더 한 두 살. 온손이 우속한 나를 따라 가까이 세요 I'm ready fight for the right